letter. That was the beginning of pain. I'ma tell it to you straight. Hey, look. 내 숨이 가쁜 하루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 언젠지 참 멋진 널 만난 건 소중한 인연.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네가 좋아하던 것들 나도 좋아하게 되고 완벽하기만 한 안정을 찾은 일상 속에서 매들을 서로 나눠갖고 내 몸은 병에 걸렸어. 그때는 답장이 없어. Sorry, I'm sorry, boy, dog. Hey. Oh, 난 어떻게 해야 해요? 난 불보다 뜨거운 이 근심을 날개로 위해. Oh, my God. Oh, 난 약속할게요. 난 어쩌면 좋나요? 이제, 나 이제. Oh, my God. Oh, my God.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. 하루 종일 쓸쓸한 하루 편지를 받고 당신의 사연에 나는 눈물을 흘려요. 이 세상 내 목소리가 널 기쁘게 한다면 보다 더 멀리 멀리 크게 노래 부를 테니 나나나나 나나나나 그저 답답한 내 맘이 들리나요. 친구여 눈물은 닦고 나는 눈 네가 더 예뻐. Sorry I'm sorry. Oh my God. Oh 난 어떻게 해야 해요. 난 불보다 뜨거운 이 근심을 나에게로 미래. Oh my God. 약속할게요. 난 어쩌면 좋나요. 이제 나 이제. Oh my God. Oh my God. Baby don't cry. 넌 누누커니 홀로 서 있지만 걱정하지 마. 쓸쓸하지만 누구나 그렇잖아. 옆을 봐봐. 넌 혼자가 아냐. Don't cry. 넌 누누커니 홀로 서 있지만 걱정하지 마. 쓸쓸하지만 누구나 그렇잖아. 옆을 봐봐. 혼자가 아냐. 인생이란 참 웃긴 것이야. 아슬아슬한 두 장난이야. 장난스런 장애물에 삶의 굴레 모든 건 마음먹이니까 기뻐해라. Baby don't cry. 너도 두 컬이 홀로 서